만시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희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28일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